당신과 나의 음악 아워리스트입니다. 10 decisions shape your life. You be aware of 5 about 7 ways to go to school. Either you noticed or left out 7 ways to get ahead 7 reasons to drop out. When I said I can see me in your You said, I can see you in my pants. That's not just friendship, that's romance too. You like music we can dance to. Sit me down. Shut me up. I'll come. Pretty well. Some take it all out on themselves. Some they just take it out on friends. Oh, everybody plays the game. And if you don't, you're called insane. Don't, don't, don't, don't. It's not safe no more. I got to see you. So happy. Sometimes I feel so sad. Sometimes I feel so happy. But mostly you just make me mad. Baby, you just make me mad. Linger on. My mountaintop, thought of you as my peak, thought of you as everything I've had but couldn't keep. I've had but couldn't keep. linger on. Your pale blue eyes linger on. I could make the world as pure and strange as what I see. I'd put you in the mirror I put in front of me. I put in front of your pale blue eyes linger on. Your pale blue eyes. 벌써 오랜만에 친한 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계속 안고 가야 할 고민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렸고 다시 생각해볼 문제들을 숙제로 안고 왔네요. 위향인의 풍류라는 제목이 뭔가 입에 착 달라붙지는 않죠. 제가 역사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지만 위향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때 골목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언니와 같이 갔던 술집도 어느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반님들한테 차별당하고 무시받는 중인 세력들이 네, 일부러 양반님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골목으로만 다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골목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놀랍도록 아름답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떤 풍류를 누렸을지는 상상하기도 벅차지만 지금 골목 어딘가에서 자신들만의 풍류를 누리고 있는 그 분위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June, July, and August said it's probably hard to plan ahead. June, July, and August said it's better to bask in each other. Gatekeeper, seasons wait for your nod. Gatekeeper, you held your breath, made the summer go on and on. Well, they tried to stay in from the cold and the wind, making love and making their dinner, only to find out the love that they grew in the summer froze. February, April said, don't be fooled by that summer again. February, April said, that half of the year where we'll never be friends. Gatekeeper, seasons wait for your nod. Gatekeeper, you held your breath, made the winter go on and on. Gatekeeper, gatekeeper, gatekeeper, the seasons wait for your nod. Catherine of your teeth. Yeah, I can wet my whistle. Yes. Brandy, sir? Yes. Bartender, I really did it this time. Broke my parole to have a good time. When I got home, it was 6 a.m. The door was locked, so I kicked it in. She was tripping on the bills. I think she was high on some pills. She threw my shit out into the yard. Then she called me a bum and slapped me real hard. And in my drunken stupor, I did what I should have never done. Now I'm sitting here talking to you. You know, Mo, I'll probably get 10 years, so just give me beers till they get here. Yeah, I know the sun is coming up, and y'all are probably getting ready for closing up. But I'm trying to drown my soul. I'm tired of this life on a dirt road. And everything that I love is gone. And I'm tired of hanging on. She got me sitting at a bar on the inside, waiting for my ride on the outside. She stole my heart in the trailer park. So I jacked the keys to her fucking car and crashed that piece of shit and then stepped Guess away. Guess it was meant to be. Romance is misery. danger. I guess I should have did something about my anger, but I never learned. Real things I don't concern. I pour kerosene on everything I love and watch it burn. I know it's my fault, but I wasn't happy it was over. She threw a fit, so I crashed that piece of and shit. And now over. I'm going back again, back to the pen to see my friends. When we all pile up that county van, they'll ask me where. Of shit and then stepped away. Get down. get down. 네. 게이트키퍼, sitting at a bar, 그리고 little something 듣고 왔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듣던 노래도 있고요. 그때는 뭘 알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 오랜만에 싸이월드에 들어가니까 제 이제 BGM 목록에 있더라고요.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끼워놨습니다. 네, 이제 뭐 월요일에 리스터라는 말이 좀 뭔가 식상하고 질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금의 남자 배병준 이런 느낌처럼 저도 뭔가 리스터 미도 앞에 뭔가 꾸며주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볼까 하는데 어차피 배병준 리스터 군대에 가니까 그 불금의 남자라는 타이틀을 좀 훔쳐올까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 금이라는 단어, 금자 말고 월요일을 월자를 넣으니까 좀 어감상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또 장난치는 사람들 꼭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향기 나는 월요일의 리스터 뭐 이런 거. 좀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게 좋을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네, 꼭 저한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3일부터 아우리스트의 방송 서버가 임시 변경되었네요. 이전보다는 방송을 다운받는 속도가 떨어지거나 기타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네, 못 발견했어요. 하지만 아워리스트는 앞으로보다 나은 방송 청취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네, 새로운 서버를 찾을 예정이고요. 예전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같이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글에서 아워리스트를 검색하시거나 aourlist.kr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트위터로는 골뱅이 pmp 언더바 아워리스트, 페이스북으로는 .com/pmp아워리스트 모두 열려 있습니다. 아, 이제 1월이네요. 여러분, 새해 결심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저는 좀 벌써 망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사실 제가 처음으로 대본을 쓰지 않고 녹음 중이에요. 이거 굉장히 좀 설레고 새로운 기분인 것 같아요. 진짜 말하는 기분 들지 않나요? 자주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원래는 대본을 사용을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는데, 아니, 키보드에 이제 타자 치는 게 너무 손시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슬리진 않으시죠? 할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뭐, 생각나면 중간에 노래 끊고, 바로 이제 뭐, 난입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 더 얘기하고 싶은데 말 많이 하면 싫어하시겠지? 농담입니다. 지금 뭔가 제가 계속 맴돌고 있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일부러 막 시간 끌고 있는데. 아, 맞다. 제가 하려고 했던 말 생각났어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바로 뭐냐면 이제 브리짓 존스의 일기예요.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브리짓 존스가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술을 얼마나 마셨고 살이 얼마나 쪘고 이런 거를 기록하고 새해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결심들을 다이어리에 나열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저도 뭔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뚜렷하게 뭐 잘한 일은 없고 그렇긴 한데 가장 의미 깊게 와닿았던 게 바로 아워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빈말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이 침대를 넘어서 이 방, 그리고 우리 동네를 지나가서 이 지역,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비슷한 생각을 1초만이라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 제 스스로 정말 대견하다고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는요, 저한테 저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만들었던 한 해인 것 같네요. 아, 2015년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뜻깊은 그런 일들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이제 진짜 끝날게요. 지금까지 미도였고요. 음악들 들으면서 위앙인의 풍류가 이런 것이겠나 하고 막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생각 많이 하고 지은 제목이니까요. 추운 날씨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뵐것 같네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당신과 나의 음악 아워리스트입니다. What a waste, I could have been your lover. What a waste, I could have been your friend. Perfect love is like a blossom that fades so quick when it's blowing up a storm in May. Travel south until your skin turns warmer. Travel south until your skin turns brown. Put a language in your head and get on a train. And then come back to the one you love. perfection. What a waste I could have been your lover. What a waste I could have been your friend. some sleep. Time to put the old horse down. I'm in too deep, and the wheels keep spinning round. Gotta let it go. Want to go to the seaside? I'm not trying to say that everybody wants to go. I fell in love at the seaside. I handle my charm with time and sleight of hand. Do you want to go to the seaside? I'm not trying to say that everybody wants to go. I fell in love at the seaside. She handled her charm with time and sleight of hand. But I'm just trying to love you any kind of way. But I find it hard to love you, girl, when you're far away. Away. Do you want to go to the seaside? I'm not trying to say that everybody wants to go, but I fell in love on the seaside. On the seaside, in the seaside. Sundays left behind, we've sinned, we've been born again. On our way to there, if we ever make it there. So many pretty lights in my eyes, come along for the ride. 1, 2, 3, 4, 5, so many friends, come along for the ride. To the weekend, just before the singer and the big man becomes history.